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쯤에서 캄보자의 아카페 통신 국가 라디오 방송 90.5 방송이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